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유동호 작사 김건일 작곡인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이 노래는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자기 생활의 전부로 목숨보다 귀중한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를 더욱 빛내어 가려는 우리 인민의 초래 신념과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모두가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야말로 진정한 삶의 요람, 행복의 토전이라는 것을 긍지 높이 터치고 있습니다. 미네림 대조로 된 선율은 간결한 구조 속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사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환희적인 증서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상되어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사회주의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우리는 빈토에서 시작하였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도일 작사 리봉룡 작곡인 가요는 주체 69, 198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타버렸던 이 땅 위에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교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낭만적인 삼박 계통의 리듬을 타고 넓은 음역에서 자연스러운 음진행을 이루고 폭넓게 울리는 손율은 사색적이면서도 낭만적인 양상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어제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가장 어려웠던 벚꽃 건설의 나날에 우리 민이 발휘한 용초 위훈을 뜨겁게 살겨주는 뜻깊은 명곡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